불어라 시원한 바람은 꽃잎에 새겨놓은 내 사연 싣고서 바람아 불어라 저 멀리 불어라 그곳에 내 님이 있는 곳 멀리 불어라 그곳에 내 님이